Yeah. Just one day, one night. That's all I ever want. Just one day. 하나로 날아. 힘있는 아마의 가오리 대구슬이 내 물이 다. 타이토나 색조 루마키 가야레바 야사시 소노 히토미니 우츠리타이 I like that 소노 쓰야야 카나 카미 카미요 아기야 소노 시군사가 타마라나고 카미 요번이 쿠가 후타리 데테와 코시나 타리 요마 허니 기모치가 시마루 키미요 미루 타미 카카루 BGM고 큐노사 오레오 요부 키미노 코에데 치우오 마우 요나 키분데 모더리타이 모카와 코미나 키미요 사가스 아마 보핑가스 호미타이 또 나가면 테이타인 that girl 마부시 스킬 give me that color 소야대 아싸마대 오모에 가이타 월타대 뭐 오래냐 토이 유메다 차 Just one day 힘이 또 후다리 이래로 날아 Just one day 힘이 또 태웠지 나게로 날아 Just one day 힘이 또 후다리 이래로 날아 Just one day Just one day 힘이 또 후다리 이래로 날아 I'm sorry, 간가했으기 됐다요 도가 마땀이 샜다 손은 왜 가오 少し 작게 기모츠마대 기드쓰게 대신마의 손이 났다 올해가 유명오다 세대 Just give me one day 타다 호시 one day Work no say 니 시대 놈이 콘다 칸케 너 나카데 타다 히토츠데모 예리요니 사이트지로 마루데 아사가 오노 스토리 도시 요토 왔으레나께 뭐 君に そう言えば コールに見えるかも 君のためにと今も自分に聞かせて 幸せ願う Just one day Kiss the Mrs. K.O. Asahini Asana e Blanche mo kanji I Tetsu nai desu karo hizashi ni Dance with me 星降る晩の日月明かりが二人の感動に One day でも思い通りなるように 叶わずきっと Just you and me Yeah Just one Stay with me.